상처버린 방향견 곳곳에 박힌 네 흔적도 는 파편을 삭혀도 눈에 밟혀 아침이나 밝혀도 실은 안 바뀌어 상실감 안에 갇혀 온전하나 못 밝혀 네 부재부 결핍 무기력진 잃은 갈피 고달파진 갈증 내 목을 휘감듯 숨조차 퍽은 내 방뚱은 못해도 반쯤 죽어있는 내 사품 왜 날 밀었네 말해봐요 진심이 아닌 걸 알 수 있는데 자꾸 왜 날 밀었네 다 느껴지는데 아무런 말도 왜 안 해주나요 이렇게 널 불러 숨을 쉰 이유가 됐었는데 오히려 네 숨을 막았네 홀로 남아 어둠을 삼킨 방